우리나라의 농장들에서 온실 냄새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장촌 냄새 전문 협동 농장, 랑랑구역 중단 냄새 전문 협동 농장을 비롯한 평양시 안의 농장들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하는 온실 냄새를 생산해서 시안의 상호봉 사망들에 보내주었습니다. 황해북도 사리본시 미곡협동농장, 평안북도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 온실냄새 생산단위들에서는 온실 형태별 온도 변화 자료에 기초해서 작물 배치를 짜고드는 한편 계절에 맞는 재배 방법을 받아들여 온실냄새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